365일 366일 다시 365일 175일 이렇게 1271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약 1년여 전인 2016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60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설립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대한민국호 전체를 침몰 위기로 내몰았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의해 심판되었습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이 있는 한 어, 둠, 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 칠, 은, 반드시 제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참사의 책임자들, 은폐의 부역자들이 밝혀지지도 심판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잇고 가습기 참사의 진실을 새롭게 추적할 목적으로 국회가 입법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조위를 구성하여 과거 세월호 참사특조위의 환기를 개선할 수사권과 특별검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신속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법정 처리 시한 만기인 11월 20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들 참사에 진상규명에 연대해온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이 법 처리에 대한 찬반을 물어 국민 앞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참사 세상 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강제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 2기 조사 활동을 착수할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1.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강력한 특검 요구권, 수사권을 갖는 특조위를 설립하라. 1.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7년 9월 28일 사단법인 사 1, 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4월 16일의 약속 국, 민, 연, 대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만든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후의 고모 차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연휴를 맞이해서 책, 노트 할 거를 잔뜩 쌓아놨거든요. 하나도 안 보고 못 보고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그 책만 조금 봤어요. 다른 건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놀러 갈걸. 아버님이 가장 예뻐하는 조카가 와서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루에서 봤죠. 자연스럽게 아버님도 같이. 함께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으로 MB에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님 뭘 하셨냐면 난 쟤 안 뽑았어 그럼 누구 뽑았어? 박근혜? 아니 박근혜는 아니지. 아니, 화면에서는 계속 MB랑 박근혜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본인은 박근혜를 뽑았다는 얘기야. 근데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이 대선에 나온 거니까 아버님은 둘 다 뽑으신 거지. 이명박 때가 정동영인데 정동영 나왔을 그러니까. 텐데 아버님은 잠깐 그거를 잊으시고 균열이 생긴다는 거에 중요하니까 저수지 게임보다는 SBS라고 SBS에서 나온 거니까 더 신빙성 있게 봐주신 거죠. 일단은 금 가는 게 문제지 금만 갔다 하면은 뭐 벌어지는 거야 순식간이지 뭐 깨지는 거야 오히려 낙검수를 욕하고 막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MB에게 화가 나셨어요. 큰 획득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잘하셨네. 저도 책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권을 끝내지를 못했어. 오늘 출근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도 출근을 하니까 저는 이제 추석 연휴는 끝났는데 아직 집에 있는 그 껌딱지 3명이 9일까지는 계속 노는 사람들이라 신경이 또 쓰이긴 하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휴가 끝났다고 봐야죠. 네. 오늘도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관광객들. 그 찬미공주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후배랑도 수다도 떨고 축제도 갔다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 찬미공주는 서울에 올라오신 게 오늘 처음이신 거예요? 서울에 네, 올라와 서울에 좀 일찍 올라와서 광장에 오늘 나갔었어요. 서울 거리에 술축제가 있어서 공연 뭐가 있나 분위기 어떤가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덕숭 앞에 박사모가 또 모여 집회 아, 진짜요? 네, 좀 오늘 크던데요. 뭐 명동에서 행진도 하고 축제와 그 소리가 겹치고 축제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소리도 겹치고 스피커 그쪽 빵빵하고 막 태극기 물결에 집회 신고 청조기 네. 물결에 이번에는 집회 신고를 하고 한 건가요? 집회 신고가 영예라고 얼마 전에 페북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어버이 연합하고 태극기 부대는 집회 신고가 영예고 오늘은 뭐 박사모라고 정말이지 그 돈줄을 한번 그걸 끊어놔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광장에 나갔었거든요. 청계광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딜레이 된 거예요. 처음에 30분 딜레이 된다 그러다가 또 20분이 딜레이 돼서 50분쯤에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바닥에 앉아있다가 픽스가 됐나 봐요. 50분에 할 걸로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무대 앞으로 오라 그렇게 해서 다들 우르르 온 거예요. 우르르 오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앉아있던 순서대로가 아니라 막 뒤죽박죽으로 온 거지. 먼저 달려온 애가 먼저 온 거지. 열받았겠네. 거기 있던 여성분이 기운차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지. 있었냐고. 다 앞줄부터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게 하고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지. 그렇게 좌석이 없는 데는 선착순으로 와서 앉아서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연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좌석이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신이 배려지 배려 네. 나도 그전에는 왜 싸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앞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이렇게 오래요. 그렇지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렇죠. 사람은 화가 나는 못 들어오게 무대 쪽으로 못 들어오게 가이드라인을 쳐놨는데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밖으로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끝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서있으면은 그 뒤에 가이드라인 보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앉아줬으면 촛불 집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앞에 사람이 앉아있고 내 뒤에 사람이 서있으면 내가 무조건 앉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야 되는데 또 방석이 없으면 잘 못 앉더라고요. 그쵸. 뒤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앉는 걸로.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이트인데 사업명이 세월호 선체처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입찰이 하나 올라왔어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조사와 관련된 그리고 선체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 연구를 하는 입찰이었어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간으로 안산시나 진도나 목포나 제주나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원형 보존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보존할 건지 상징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봅니다. 세월호가 워낙 커가지고 목포 신항에 가서 보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배는 더 커. 너무 커 너무 커. 제주도에서 보관을 하면서 하는 저는 그 공간을 뭐 이렇게 많이 안 채웠으면 좋겠어요. 좀 원형이지만 저렇게 그냥 비어있게 왜냐하면 그 원학 자체가 크게 오는, 거기, 오는 거라서 그 안에 뭔가를 많이 이게 상징물이나 이 안에 뭔가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좀 무겁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그 원형 그대로 보게 하고 그거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저는 이번에 공연 못 보고 영화를 봤어요. 아, 진도 네. 이렇게 영화 나가면서 주화론, 척화론 얘기가 나오면서 대립이 되는데 외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현실이 중요한 건지 명분이 중요한 건지. 어렵죠.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조카는 척화론이래요.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어떠세요, 두 분은? 모든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진짜.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황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나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 두 사람의 연기가 좋아서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연기력 설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신하들 무조건 사대주의 때문에 휩싸여 있는 자한다. 백성들의 목숨을 굉장히 하찮게 그렇지. 명분만 위세워서 있는 신하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건 없이 그냥 각자의 그 층에서는 계속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남한산성에도 보면 민초 자기네는 명이 지배하든 청이 지배하든 아 외교 그 얘기 나오니까 또. 박정희 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국유지 89,268평 약 9만 평이죠 정부가 그동안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불법 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9만 평을 무상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했대요. 여기 보면은 코이카가 현지인들과 체결해 공증까지 마친 협약서에는 무상 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과 무상 양도된 땅은 한국 정부가 개발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써있네요. 야따마오과 농장 일부 혹은 전부를 처분할 경우 해외 국유 재산법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외교부 승인을 안 받았단 얘기지.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야따마오과 농장은 39년 전인 지난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미 농업 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산 국유지다. 근데 3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야따마오과 농장에 대해 아무런 개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확정됐다. 특정한 야따마오카 농장 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집어 올스톱 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기자가 열심히 파헤치겠죠. 아 참 그리고 제가 14일 네. 15일 날 네. 공연을 해요. 네.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네. 세종문화회관 그 야외에서 선동백서라고요. 선동백서. 제가 선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동. 국가의 독재자 혹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한 선동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그러면서 개인들의 일상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풍자가 있는 움직인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스텝으로 참여를 하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녹음을 현장에서 아이폰으로 안 되지 저번 거 아이폰으로 녹음한 거를 네. 듣고 이번에 올라온 거를 들으니까 확실히 음질 차이가 나서 아, 안 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유하면서 듣지 마세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제4장 정부 중에서 제2절 행정부, 행정부 중에서도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이 누구누구죠? 국무위원, 네. 기획재정부, 교육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이런 사람들. 이 장관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국무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무총리는 다 아시죠? 이낙연, 네. 기획재정부, 김동연, 교육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외교부, 강경화, 통일부, 조명균, 법무부, 박상기. 아 힘들어. 임명이 다 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빼고 그 사람이 27번째 제의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엉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식 포기해야 된대요. 장관을 하려면 갖고 있는 지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음에 들어. 나도요. 네. 기뻐.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 조직도와 비서실 조직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비서실 조직도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다음 그 밑에 따로 국가안보실장 있고 이 정부 조직 개편 쪽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가 있으면서 거기서 다리가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기획재정부랑 교육부 이 사람들이 부총리인 거야. 기획재정부랑 교육부만. 그래서 김동연이 경제부총리인 거고 그다음에 김상곤도 교육부 장관이면서 부총리. 그다음에 기획부 장관이면서 부총리 김동연. 김동연이 4대강 때 이명박 때도 청문회 할 때 그럼 4대강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도 했고 자기 담당은 아니고 4대강 쪽이 따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정과제 비서관이었고 경제금융 비서관이었어요. MB 정부 때. 국정과제가 뭐가 있었겠어? 4대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김동연 씨가. 근데 다스 지분이 지금 기획부에 있는 거죠. 그쵸. 20%. 네, 그래서 어제 이거 보면서 야 되게 이상한데. 근데 이 사람이 국정과제 비서관이었어. 경제금융 비서관이었고. 그래서 어제 보면서 식겁했잖아. 청와대 방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보니까 6개월에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대요. 홈페이지에서. 20일 전. 그래서 내가 그래 20일도 좀 많긴 하지만 들어가 봤는데 다 예약돼 있는 거 아니에요? 2월 1일까지 예약돼 있어요. 네, 2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소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대요. 이제 셔틀버스 같은 것도 타나 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 근처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 전 정권까지만 해도 맞고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훨씬 더 자유롭게 차를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훨씬 더 풍주쌤의 수비학. 오늘은 연도카드 19번의 해의 더 썬에 대한 시간입니다. 카드의 그림을 먼저 설명하자면 타로카드의 메이저 카드로 위에 19라는 숫자가 로마 숫자가 써 있고요. 맨 밑에는 더 썬이라고 써 있어요. 하늘 가운데에 밝고 화려한 태양이 거의 절반 크기로 꽉 차게 그려져 있고요. 태양이 이글이글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붉은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쓴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왼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있고요. 아이 뒤로는 넓게 펼쳐진 담이 있고요. 담 위로 해바라기가 쭉 나열돼 있어요. 태양은 밝고 희망차고 따뜻함을 상징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순수함, 생명력, 초긍정 이런 걸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관에 꽂은 붉은 깃털하고 손에 들고 있는 붉은 깃발은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행동력을 나타내고요. 자유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담벼락 같은 담은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해바라기 꽃은 기쁨, 환희를 상징하고 있어요. 카드 자체가 더 썬이라는 이름대로 아주 이글이글 거리고 있어요. 그림을 딱 보면은요. 그림이 상상이 되시려나 모르겠네. 네, 아 그런가요? 그럼 연도 카드로 19번 더 썬은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19번 더 썬의 키워드는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 목숨, 생애, 인생, 생기, 활력 이런 뜻이죠? 정미모? 네? 라이프가 생명, 목숨, 생애, 인생, 생기, 활력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예를 맞느냐 하면 19번을 딱 맞았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무조건 시작하라예요. 19의 해를 맞으려면은 16번, 17번, 18번의 해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뒤에 3년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6번 더 타워, 전쟁통에 잠깐 쉘터, 이제 대피소에서 피신 중이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탈출하라는 해고요. 17번 더 스타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꼴랑 희망 하나 남은 해였고요. 18번 더 문은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에 내게 집중하며 귀닫고 그냥 고하는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6, 17, 18을 거쳐서 밤을 지나서 이제 해가 떠요. 19번 해가 뜨는데 일단 해가 뜨면 일할 시간을 알리는 거잖아요. 해 뜨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를 나타내죠. 해 떴으니까 열심히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요. 어린아이가 말을 탔으니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일단 달리긴 해요. 어린아이가 걷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훨씬 추진력도 짱짱하겠죠. 해 그림이 잠깐씩 나오는 카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여기 썬 카드에 나오는 그 해는 카드의 반을 차지할 만큼 해가 되게 압도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구석구석 속속들이 다 비추고 있고요. 햇빛이 비추면 어두울 때랑은 다르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림에서 말을 탄 아이가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 아이처럼 나의 결점이 다 보여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햇볕 아래에 있어서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남을 의식하면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을 갑으로 만드셔서 그림의 아이처럼 초긍정 해맑음으로 자신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탄 아이가 다 벗은 것처럼 불필요한 것도 다 덜어내시고요. 그래야 이제 가뿐히 마리에 오르실 수 있어요. 19번의 해를 맞으신 분들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해 떴으니까 입 다물고 묵묵히 열심히 밭을 갈러 나가셔야죠. 일하셔야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이 되면 좋겠는데 크게 돈이랑은 상관이 없이 일만 열심히 남는 거 없이 되게 바빠요. 그냥 열심히 일한 거에 만족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돈을 쫓아서 일을 골라서 하시면 그 다음에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돈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 20번의 저지먼트 해에 리버스하고 콜링을 통해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9번의 해를 맞으신 분들은 간만에 해 떴다고 오버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묵묵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조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공주가 내년에 19번이실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19번의 해는 딱 그거예요. 여러 가지로 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거르지 마시고 무조건 일 되는 대로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일을 하면서 내게 생긴 노하우 이런 거를 찾는 거지 그 일을 해서 돈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돈을 쫓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쁘시겠어요. 기대됩니다. 아유, 오늘 태족기 집에서도 나왔어요? 찬송가가. 교회에서 요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기를 어마어마무시하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황교안이 전도사 전도사 대통령 권한대행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시계 만들었잖아. 그렇다면서요. 그 시계 맞아. 중고나라에 매물로 나왔는데 20만 원이었대요. 대통령 권한대행 그거를 무슨 얘기하고 싶었나 봐. 아니,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KTX 타는데 플랫폼까지 승용차로 들어오고 그랬었던 과잉 운전 대선 전에 네. 안철수한테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을 뒷조사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아 맞아 맞아 뒷조사하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마을 가가지고 화해마을 맞나요? 그 방명록에 글씨를 쓰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거래요. 어머 그럼 여태 안 갔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었잖아요. 장난하는 게 차가 밀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통행료 면제받으려고 기회 올라온다. 너무 공짜로 해줘서 밀렸다는 너무 어쨌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명절에 밀리는 거거든. 개념을 치는. 아 오늘 너무 하시네. 좀 힘 좀 내시고. 뭐 어떻게 할까요? 힘 좀 내시고. 어쨌든 추석 연휴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들 MB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그거 SNS상에서 네. 이명박 잡으려고 그 이명박 구속 오행시 지어서 이명박 구속 어떻게 그런 걸 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진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MB 수사하는 거를 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MB맨들 같은 경우에 표적 수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발표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덮으면 공범자가 되는데 새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할 수밖에 없고 검찰은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표적 수사라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털어야 표적 수사지 지금은 MB 재직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받는 권력 기관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표적 수사냐고 작가라서 그런가요? 말을 깔끔하게 잘 그 썰전에 나오는 그 박형준이 그 MB맨이잖아요. 그 썰전에서 MB 대책회의 했다고 하더니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게. 하는 그 유시민이 대책회의 참석해서 얘기 좀 듣고 여기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또 썰전에 거기다가 또 약간 이명박이랑 되게 친한 점잖아 보이니까 말 점잖게 하면서 이명박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 순서적으로 되게 이렇게 말도 되게 아름답게 얘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격분하지 않고 하니까 근데 앞뒤말이 다 달라. 정원도 그 서울대 심리 교수한테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노무현 코알라고 합성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명박 옆에 있던 곽성준 누나인가 그렇다고. 아 그래요? 그 교수가. 아니었는데 9월 중순쯤부터 스트레스가 사사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약하면서 2학기 들어서면서 지금 최고점을 거의 찍어가고 있는데 원래 안 그랬던 애가 그러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고 걔가 불안해하니까 나까지 불안하는데 불안한 걸 옆에서 부모가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간은 빨리 가네요. 자. 10월 한 달 동안 선체 조사가 10월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또 10월은 마음을 모아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10월 한 달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재열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6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